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역사적인 신년사의 전문을 네팔 잡지 레프트 리뷰 5월 15일 6월 15일부가 게재했습니다. 잡지는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의 사진 문헌을 모셨습니다.